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문화와 풍경, 그 다음에 삶의 환경들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레위를 부르시고 또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것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 금식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던졌던 두 가지 중요한 비유와 같은 결론들이 있습니다. 그게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들이냐면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이야기, 이두 가지 이야기를 던지십니다. 당시에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두 가지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접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생베 조각, 그 다음에 낡은 옷의 이야기들. 뭐, 우리는 지금 생베 조각으로 옷을 만들어 입거나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신학교 때 공부하고 또 배우고 또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보면 이 생베 조각은 우리가 만든 지금 옷 같은 것들은 석유에서 뽑아낸 합성 섬유들이 많은데 생베 조각 같은 건 자연에서 만들어진 그런, 천이고 옷의 조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입는 옷보다 훨씬 더 수축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이것이 완전히 건조되기 전까지는 그 변화가 심한 옷들, 처음에는 수분을 많이 담고 있고 뭐 그런 옷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낡은 옷은 이미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신축성이 없어진 방면에 생베 조각은 처음의 모양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줄어들고 또 말라갈 것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낡은 옷에 구멍이 났다고 해서 아주 새롭게 뽑아낸 생베 조각을 붙이는 경우는 그 옷들은 반드시 헌 옷들, 그러니까 원래 기었던 부분 말고 전체 옷이 찢어지고 뜯어지고 만다라는 것들이죠. 여러분 생각하시다시피 뭐 오래됐던 옷들 같은 경우에 이미 신축성이 다 사라지고 별로 힘이 없는 반면에 새롭게 붙여진 천 같은 경우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옷들이 줄어들면 결국에는 조그만 천 조각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옷을 찢어버려서 못 입게 되어버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던지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비슷한 비유인데요. 포도주와 가죽부대 역시 마찬가지인데, 포도주는 당시에 만들었을 때 발효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당시에는 여러 가지 화학제품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포도를 발효시키는 완전한 그런 포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날도 그렇지만, 오늘날보다 훨씬 더 많은 발효와 변화를 겪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이 새로운 포도주들 같은 경우에 더 많은 양으로 불어나고 공기를 머금으면서 발효되기 때문에 만약에 신축성을 가지지 않은 낡은 부대, 낡은 가죽 부대, 이미 신축성을 잃어버린 낡은 가죽 부대에 잘못 포도주를 담았을 때는 그 포도주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포도주를 자주 먹고 보관했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는 항상 새로운 가죽 부대들, 신축성이 있고 얼마 고기를 동물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동물 그 가죽 부대 안에 새 포도주를 담는 이야기들, 이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생생정보통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살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이야기였을까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유대인들, 유대교,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이 땅에 온 복음의 비밀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거란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개념, 유대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로 보면 그 기독교 그리고 복음의 비밀, 교회 이런 것들이 이 땅에 탄생하고 있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눈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낡은 유대교의 생각은 무엇이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복음의 사고는 무엇인지를 돌아보고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생각 위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생각과 관념 앞에 갇혀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신 후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알지만 그의 이름이 마태가 되어진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그냥 따랐다라고. 그리고 나서 그의 집에서 예수님은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동안에 레위와 마태와 마태인 레위와 친했던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와서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식사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잡수시는 것들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뭐하지 않았다? 먹지 않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낡은 부대였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래된 생배옷과 같은 사고였던 것이에요. 왜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들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그런데 거룩한 내가 죄인과 접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 죄인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멀리하고 더러운 것들을 멀리함으로 내 스스로를 정결케 할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때로는 죄를 범하거나 내가 더러운 것과 접할 때 더러워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더럽지 않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듯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뭐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여러분,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만져서, 누구와 접하여서, 또 무슨 거룩하지 못한 죄를 범해서 죄인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볼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내가 병든 사람인 것들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음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자신이 죄인이며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만 알아서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만 깨끗하고 거룩해질 수 있음을 아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새로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 임한 복음의 이야기고, 생명의 이야기고, 오늘날 교회의 이야기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에 온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안에 부르심 받았다면 여러분은 다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교회 와서도 나는 의인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상한 거죠, 여러분. 예.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 할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같은 사람과 함께 해준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지만 죄인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포도주와 같은 새 부대 안에 담겨지는 이야기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오셨는데 그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며 주님 앞에 거룩함의 의를 이룰 수 있는데 그들은 왜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도 알지 못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할 때 자신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고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고정관념과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르다는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들을 피해가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미 죄인인 것들을 깨닫고 복음이신 예수님, 의원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 교회가 병원이라는 어떤 목사님의 비유는 참으로 맞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여러분? 병원. 네. 여러분 다 뭐예요, 그런데? 의사가 아니라 환자예요. 근데 문제는 진짜 자기가 환자인데 의사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누굴 자꾸 치유하러 다니고. 네. 그분은 정신과에 계신 분이 많아요. 환자들 중에서도 환자도 여러 가지 환자가 있어요. 내과 환자, 외과 환자 있는데 우리 다 환자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병원에서 있는 환자들이 아프다고 병들었다고 서로 손가락질해요? 어머 저 사람 환자야. 병원에서 입원한 사람이 옆에 있는 환자를 보면서 어머 저 사람 봐 환자야. 저 사람 완전 중환자네. 아우 어떻게 중환자야?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놀라시면 안 돼요. 교회는 뭐기 때문에? 병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또한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들이 건강하고 온전케 되어질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또한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의사이시고 병든 자들을 위해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들이 치유될 것들을 알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너무 모르니까요. 교회 안에 있다가 어떤 사람이 무언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분노하고요. 또 거기다가 그런 죄가 발견되면 저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고 아주 교회에 오면 안 되는 죄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들은 그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부름에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 예. 원래 이름은 마테라고도 불리워지는 이 사람, 마테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위라는 이름은 이 사람이 레위 족속이었을 확률이 많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레위 족속은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죄인이었던 직업을 가지고 죄인의 자리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세관에 여전히 죄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부르심을 따라 나왔고 그저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회복시키고 고쳐가셔요. 결국 이 사람은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고쳐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사복음서 중에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교회사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모두가 다 순교할 때 마태 역시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톱에 켜서 죽음을 당했다는 전설도 있고요. 때로는 기름에 튀겨져 죽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생명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다라는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은 흔들림 없는 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18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생배조각,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도 여러분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어떤 복음서에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어떤 복음서에는 바리새인들이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보통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뭘 했냐면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특별히 침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침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았던 게 아니에요. 아주 검소한 의상. 그것도 완전 자연주의적인 의상을 입고 살았어요. 또한 무엇을 먹고 살았대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막 산에서 자연식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제가 이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을 텐데 시험나무의 열매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당시에 보면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떨어져서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냥 농사를 짓고 자기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맨 먼저 열리는 것과 같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주어졌던 그런 열매들을 메뚜기라고 불렀습니다. 똑같은 발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가난한 자로 정말로 길에서 떨어진 것과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석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 엄청 몸에 좋은 꿀을 먹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그 흔하지 않은 돌에 피어있는 작은 그런 꿀과 같은 것들, 혹은 이 석청이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에 있는 열매들이 돌에 떨어져서 시럽과 같이 굳어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땅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주워 먹고 길거리에 있는 것들을 따먹으면서 살았던 것이 침례 요한이에요. 어쨌든 그는 되게 금욕적이고 절제하며 여러분 검소한 생활을 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뭐 그의 가르침에 내가 동조하느냐 아니냐를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참 종교적인 사람으로 인정했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또한 누가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 비해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훨씬 더 금욕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더 많은 시간을 예배하려고,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교에 있는 사고는 어떤 사고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즐기지 않고 금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죄를 들범하고 무언가 더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더 노력할수록, 종교적인 노력을 더할수록 내가 더 모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종교적인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냐면 여러분, 기쁨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먹는 게 기쁠까요? 굶는 게 기쁠까요? 쉬운 얘기로 먹는 게 훨씬 더 기쁜 거예요. 예, 먹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이런 분들 제가 보는 적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목회하면서 어떤 분들 중에는 저는 먹는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삽니다. 그런 분들은 표정이 밝지가 않아야 되고, 예, 참 먹고 먹는 거 좋아합니다 하는 분들이 말도 많고 성격도 밝고 좋은 거예요. 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모습들을 보면 기쁨이 없어요. 예, 그리고 자기를 막 채찍질하면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거룩해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복음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신랑을 맞이한 혼인잔치. 예, 혼인잔치에 새로운 신랑이 참여한, 진짜 이제 결혼잔치가 시작된 곳에 있는 혼인잔치의 손님들과 같대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래서 잔치집에 온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는 것들. 예수님과 함께하며 잔치자리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복음이고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적인 생활로 내가 절제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뭔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많이 말씀 많이 읽으며 내 스스로의 거룩성을 내 노력으로 내 절제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신랑을 맞이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복음이고 생명이에요.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즐거움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기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거룩함을 위해 애쓰고 노력해서 막 절제하며 나아가는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서의 깊은 잔치로서의 기도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막 종교적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세상에 읽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막 노력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 위한 즐거운 기쁨으로서의 말씀 읽기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는 어떤 제사 자리와 같은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잔치의 자리가 돼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뭐 할 수 있을까요? 금식해야 되죠. 내 안에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면 금식하며 울어야 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표지는 여러분 찡그린 얼굴 뭐 굵게 낮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에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누릴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여러분 웃음이 가득한 교회예요. 기쁨이 가득한 교회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낡은 생배 조각이 아니라 낡은 옷 조각이 아니라 지금 막 만들어진 생배 조각. 그리고 그것이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낡은 가죽 부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탐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잔치 파티 메이커 예수님의 별명이.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적인 자기들의 고정관념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예수님 맨날 먹고 즐기고 노시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원체 먹는 걸 좋아하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두 다 서 있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뭐라는 증거예요?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런 우리가 의원이신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실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다면 이것이 여러분 기쁨이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이죠. 우리는 그래서 복된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복음을 기쁨으로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낡은 부대가 아니라 낡은 옷이 아니라 생배조각과 같이 새 옷을 입고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 담긴 자들처럼 되어져서 여러분 낡은 사고방식의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시고 복음을 누리시고 예수님 앞에 서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